자, 29회 2부는요, 저희 런던 로컬 소식,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캐나다에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소식들 모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마이크님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토론토 주 영사관 통해서 전자여권, 혹시 뭐 이런 거 발급 받으시고, 작년인가 아마 저희 저는 아니었고 가족들이 아마 여기 예. 영사 보통 영사 몇 달에 한 번씩 내려오죠? 내려오죠. 예, 예. 그때 한번 전자여권 발부받았던 걸 기억하고 네. 있어요. 예. 이게 올 1월 1일부터 벌써 시작을 했는데, 영사 업무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미화 대비 캐나다 달러 환율 조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몇 불씩 다 올랐더라고요. 전자여권, 국적 보유 및 이탈 신고할 때도 또좀 올랐는데, 이 관련돼서 2017년부터는 증명 사진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이 됐네. 편해졌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한국일보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달라진 이민 정책을 달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작년 3월 달에는 2016년 이민 쿼터를 30만 5천 명으로 늘렸고요. 이제 10월 달에는 초청 이민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11월 급행 이민 점수제에 큰 변화가 생겼죠. 기존 노동시장 평가서 소지자는 600점을 추가로 받았지만요. 그게 이제 50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기간에 따라서 15점에서 3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뭐 이걸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졌던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배우자 초청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건 좋네요. 네. 예, 이런, 거의 뭐 변화무쌍했어요. 1년 내내, 작년엔. 이게 뭐, 많은 분들 또 울리기도 하고, 좀, 갈짓자 행보보다는, 좀, 기왕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좀 개정이 돼서 좀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많아서요. 그것도 늘 주시해 가면서 혹시 뭐, 또 어떻게 달라졌나 늘 그걸 또 체크해야 체크해야 돼요. 되니까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온타리오주의 무보험 운전자가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보험 없이 차를 몰고 다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타리오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1,000만 되나요? 전체요? 글쎄요. 1,000만이면 거의 뭐 캐나다 전체 인구 아닌가요? 캐나다 전체 예. 인구가 3,500만 정도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온타리오만 합치면 1,000만은 넘을 수 있겠네요. 토론토가 600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도 서울에는 많이 못 미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뭐, 서울이야, 그 뭐.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이 산다는 거야, 그러면. 아, 빡빡하죠. 예. 저 토론토만 올라가 봐도 되게 복잡하던데요. 아무튼 뭐, 이런 무보험자들이 연루가 된 교통사고가, 뭐, 매년 한 2,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들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일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무보험 운전하다가 적발될 때는 5천에서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벌금을 물게 되고요. 최장 1년간 면허 정지, 그리고 이 차도 한 3개월간 압류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는데,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험 없이 차를 몰고 다닌다니, 좀이 통계 보고서 좀 놀랐고요. 이 시민권법도 개정이 또 됐는데, 글쎄요, 이제 언어시험이 좀 많이 좀 민감하죠. 강화됐습니까? 이 언어시험 연령이 기존 14살부터 64세까지는 보게 됐는데, 이젠 그게 좀 낮춰졌네요. 54세까지. 그러니까 55세부터는 언어시험 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6년 중에 4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했지만요, 네. 이제는 5년 중에 3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그 사실 하나를 좀 알아냈는데, 이 캐나다 시민권 제도 도입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재밌게도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영국계만 캐나다 시민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70년 전에는 정말 뭐 이민이 아니네요. 이민국가가 아니었네요. 프랑스기도 안 되고, 예, 일단은. 아무나 좀 시민이 될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계만 시민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었고요. 이한 매체가 선정한 2016년 작년 캐나다 8대 뉴스를 꼽았는데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그런 뉴스들이 포함되어 있어. 엘버타주의 포트 맥머레이 대형 산불,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그것도 나름 큰 뉴스였고요. 새 양육 보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밴쿠버의 외국인 구입자 취득세 도입이 그렇죠. 됐는데, 이로써 밴쿠버 주택시장이 굉장히 큰 침체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반면 토론토는 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하네요. 이게 서부와 동부의 큰 그 밴쿠버에서 차이가. 이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다 토론토로 이제 온 거죠. 네, 이게 그렇게 딱 설명이 되는군요. 아마 그것 때문에 런던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런던 예, 저도 집값 기사에서 얼마 전에 올라가는데 봤어요. 예, 올라가는데 토론토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여기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누가 사나 싶을 정도로 집 계속 여기저기 막 짓는 집들 굉장히 많고요. 공사가 뭐 예. 저 북쪽에 하다 보면은 예. 그냥 천지죠, 정말. 아, 이런 호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체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사실 저는. 예. 그거. 아, 이 오캐나다 국가가 있죠? 이게 가사가 개사가 됐어요. 여기 이제 그대 아들들의 애국심, 이 son, 아들이라고 해서 son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애국심, 이제 son이 all of us, 이렇게 개사가 됐다고 합니다. 양성평등 뭐 이런 관점에서 했나 뭐 바뀐 것 예. 같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슬람 테러가 이제 캐나다도 이제 표적이 됐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아직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나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전격 합의됐다고 해요, 작년에. 뭘 어떻게 개편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뤼도 총리. 예. 전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젊고 이제 잘생기고, 호남형으로 예. 인기가 높은데 이 파이프라인 확장 및 모금 행사 의혹으로 지지도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박근혜는 4%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 그래 근데 봤자죠, 거기에 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이 나라는 이제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이렇게 큰 타격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8대 뉴스였다고 하면 이제 런던 이제 라디오 방송국이죠. AM 980이 선정한 2016년 런던 10대 뉴스가 있어요.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이제 런던 시장, 브라운 시장과 캐시디 부시장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 시인, 자그마한 마을다운 이런 소박한 사건이 10대 뉴스에 또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잘 아시다시피 테러 용의자 에런 드라이버가 스텔스로 의해서 RCMP에게 사살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좀 재판이 있었는데 간호사 엘리자베스 웨틀로퍼가 요양소에서 노인 8명을 살해한 약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이 런던의 하키팀 런던 나이츠가 OHL 우승을 했다는 것, 그리고 런던 포커스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사건인데 쓰레기 컨테이너 다운타운에서 신생아를 버린 그 비정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좀 마음 아픈 사건인데요. 그리고 또 리오 올림픽에서 런던 출신의 선수들이 선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며칠간 격으로 발생했던 그 음주운전 사고로 런던 여성 두 명이 사망한 사건. 글쎄요, 뭐, 와, 이 정도 사건도 10대 뉴스에 그러니까요, 들어오는군요. 참. 또 하이드 파크 로드, 저희 사는 동네인데 예. 여기 플라자에 이제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플라자가 어디 있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좌측에 그 예. 플라자가 있었는데 그 저희 집에서는 또 이제 그 각도상 그 예. 연기가 보였어요. 아. 굉장히 자욱하게 지금 완전 전소가 됐는데 그거를 못 밝혀내더라고요. 화재 원인이. 근데 화재 사건이 꽤 많았는데 인명사고들이 많았었고 근데 이 사건이 굳이 또 10대 뉴스로 선정이 됐는데 또 버스 전용 차선이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뭐 굳이 뭐 그럴 것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길이 잘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도 예. 굉장히 뭐 전용 차선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게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 전용 구간에서. 차선이 생기면은 여기는 글쎄요. 뭐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 일부 구간 아마 그 대학 근처 그 주변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여기서 넓은 도로와 이제 사실 펜시파크 로드랑 옥스퍼드 로드 뭐이 정도 밖에는 아마 할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전용도로를 한 선을 전용도로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여기 이제 뭐 2차선, 3차선 있는 차로가 줄어들면은 사실 저녁 때 되면은 많이 막히거든요. 옥스퍼드 로드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제가 볼땐 교통체증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저기 서울 시내가 넓고 그래서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나중에 해보면 어떤지 알겠죠 뭐 아마 그 마지막으로는 그 런던 소방관들과 런던시 행정청 간의 역사적인 그 계약 분쟁 뭐 있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내용은. 뭐 아무튼 이렇게 10대 뉴스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캐나다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캐나다인으로서 또는 캐나다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들이 꼽은 캐나다의 부끄러운 면들 중에 좀몇 가지 살펴보면 1위가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많이 민망해했네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캐나다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민망했다라는 거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는 것도 예, 그런 거 그렇죠.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게 3,000명, 그게 1위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 그냥 1위에 있습니다. 1위입니까? 33% 가지고. 그건 상당히 저는 놀랍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이 방송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화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네. 원화가치, 앞으로도 제가 원화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예. 저희 집에서는 그 얘기를 되게 자주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원화가치에 대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얘기해왔어요, 원화가치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은, 가치라는 건요, 국민 개개인의 사실상의 그 자산 가치를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네. 그거를 몰라요. 이 불안한 게 지금은 글로벌화 제이션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서만의 불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아니면 각자의 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을 전혀 갖지 않다 보니까는 네. 만약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면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시비가 아니라 예. 100위에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국민들이 할수 있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네. 우리 뭐 대학 교육 아무리 뭐 받고 뭐 한국민들 뭐 여기 뭐 대학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캐나다 국민들이 1위로 자신의 나라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수준 높은 얘기라고 생각이 예. 들었어요. 아. 그리고 2위는 이 원주민들과 관련된 역사인데요. 이것도 뭐 거의 뭐좀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요.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위는 지나친 정치적 공평성의 추구, 뭐 이렇게 꼽혔는데, 그리고 4위와 5위는 보건제도,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시설, 뭐 이런 점들을, 이건 뭐 이제 지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아기를 쉽게 눕힐 수 있게 옆 난간을 내릴 수 있게 된, 그 설계된 드롭사이드 유아 침대가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런 침대를 썼어요. 근데 이게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4건의 민원이 보건부에 접수가 됐는데, 이중 8건은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고요. 그중한 건은 이제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런 드롭사이드 유아 침대는 이제 수입, 판매, 제조, 홍보 등이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침대 써보셨나요? 애들 아니요, 키우실 전혀 때. 안 써봤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서 저희는 이런 거 썼는데, 또 이런 위험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좀 시끄러운데, 부모 초청 이민 이제 신청 의향서가 이제 접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추첨제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민부가 중복 신청자를 걸러내고 무작위로 한만 명을 뽑은 뒤에 이메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고 합니다. 추첨에 뽑힌 사람들은 90일 이내에 정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서류 준비가 된 신청자들에겐 거의 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이제 부모 초청 추첨제가 이제 많은 자녀들을 좀 이제 허무하게 만들었는데, 이젠 오로지 운에 맡겨야 되는 네, 그건 그런 상당히, 그건 됐습니다. 잘못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 가끔 가다가 이게 여기 캐나다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생뚱맞은 것들이 예, 그런 이런 있더라고요. 것들, 예. 그러니까 무슨, 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 이 예.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저따위식의 행정이 있나라고 싶은 게 가끔 이렇게 캐나다는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뭐 저는 국민이 아니지만은, 네. 저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네. 예. 그럼 운에 맡긴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예.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뭔가 보상이 떨어져야지 이게 공평한 사회고 올바른 그럼요, 사회인데, 예. 이거를 뭐 운에 맡겨라. 이거 로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복권 사는 자격 거랑. 요건을 거의 뭐 충족시키고도 뭐 운이 나빠서 떨어지고 이건 굉장히 예, 뭐 그거는 아니라고. 불공평한 예. 그러니까 거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사실 정남이 떨어지는 거죠. 예. 되면 좋은 거고요. 예. 아, 저는 이제 드라마를 안 보는데 한국의 인기 드라마 도깨비라고 있는데 아, 이제 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공유, 예. 김고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재밌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그 생과 사, 그 예. 다음에 이제 뭐 영혼, 그러니까 육체 이후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생각도 있고, 네. 그래서 저 작가가 저걸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그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가지고 저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촬영지가 이제 퀘벡시티라고 그쵸, 예. 해요. 그래서 저도 한 거의 10년쯤에 한번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촬영하고 싶어 할 만했을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도. 뭐 되게 아기자기하고. 저희가 들러봤던 곳들이 저는 이제 드라마를 안 봤지만 이제 스틸 사진으로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 들러봤던 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관광 희망지로 퀘벡시티가 급부상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캐나다 관광청이 이제 또이 기회를 또 그냥 또 흘려버릴 그렇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예. 이 도깨비의 선풍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뭐좀 합니다. 해야지 그냥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캐나다가 이제 예. 그런 거 있어요. 캐나다가 그어 한국 글쎄 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캐나다 사람들이 거의 무지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 제가 한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참그안 좋아한 것들이 많지만은 네. 또 객관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것만큼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사실 한국을 배제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예. 왜냐면 이제 지금은 현재 문화적으로 그 한류라는 게 예, 이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최고의 컨텐츠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령 저런 지금 도깨비 같은 그 촬영지가 퀘벡으로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한국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곧 바로 아시아 전체로 다 나갑니다. 예. 사실 도깨비를 보게 된 이유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찾아서 본게 아니고 저희 애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재밌다고 얘기를 해서 보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럼 애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그러면은 공중파가 아니에요. 예, 아시다시피 그 JTBC인가 아니 TVN인가 뭐 그러니까 뭐 민영방송이죠. 예, 케이블 민영방송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이거를 우리 애들도 여기 이제 캐나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럼 누구한테 알게 됐냐? 중국애한테 듣고 아. 알아요. 중국애가 재밌어서 이거 보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중국 사람들한테 정보를 네. 얻어서. 예. 근데 중국 애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의존도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래서 그, 즉 뭐냐, 그렇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또 오겠죠, 캐백에. 네. 그죠? 예. 캐백에 올 거고, 중국 애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다 보거든요. 예. 다 캐백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뭔가, 예, 뭔가 이 드라마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네. 캐백, 그, 관광청에서 이런 걸 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여담으로 지금 갑자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중국이 요새 뭐 한국 그 사드 문제 때문에 뭐 네, 맞아요. 각종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불과, 제가 볼 때는 중국 했던 게 10년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뭐 중국 관광객 얘기 나오고 중국에다 물건 팔고 뭐 이게 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중국 없던 시절로. 예. 원래 중국은 없었거든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교역 네. 대상국도 아니었고 외교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냥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그냥 땅덩어리 큰 나라 애들 좀 더러운 애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의 인식 자체에는. 예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중국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내에서. 중국 눈치도 안 봤으면 좋겠고, 오고 싶지 않아? 오지 마. 차라리 누구 권력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너네 비자 안 내죠. 중국 애들 관광객 한 명도 들어오지 마. 근데 물론 이제 뭐 중국 애들 안 들어오면 관광 산업이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건 중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애들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한때 호황을 누렸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호황을 누리다가도 망하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한때 재미 많이 봤으면, 이제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나는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익이라는 게 국민을 바탕으로 생기지만은 중국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은 국민 전체가 아니에요.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용하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린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정부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끌려다니고 아 이제 끌려다니는 것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중국이 워낙 지금 아뭐예 저희가 의존하는 그게 워낙 커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거든요. 예측이 아니라 불을 보듯이 뻔했죠. 언젠간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석국이 된다. 예, 중국의 또 입김에 휘둘리게 된다. 근데 초창기에 박근혜가 너무 중국 가까이 가가지고 알랑달랑 되는 게 자체가 사실 불안했거든요. 예.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친중국 정책을 폈다가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론은요, 중국이랑 친해서 얻을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철저하게 실리만 따지면 돼요. 중국 돈만 딱딱 빼오면 되는 거고요. 예. 아니면은 가라는 거죠. 예. 우리 경제에, 우리 국민한테 이익이 될수 없다 그러면요. 없는 중국이라는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진짜 좀 의지도 좀 굳건하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나와야 된다니까. 되겠죠? 그러려면 두테르테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미국한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너 필요 없어. 미국에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 이 사람아, 왜 그래? 우리도 네 비유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우리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트럼프만 봐도 뭐 예. 자국 우선, 예, 그냥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자국만이라도 확실하게 또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 외교란 게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국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럼요, 예. 우선시하고 좀 그런 면도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굴욕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는데 이게 뭐 숙명도 아니고 이제 좀 아니,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탈피할 때가 됐죠. 아무것도 없는 필리핀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저갑니까? 예, 저는, 아니, 뭐,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드신 분이. 아, 네가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 그게 뭐, 국민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자주 외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 근데 우리나라, 샌드백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냥 좀, 목소리도 좀 내고, 예.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게 없어요. 다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랑 상대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저는 그래서 그때도 저기 서해안에 몇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서해안에. 그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선들 나올 때총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잘하고 있어요. 대포도 쏘고, 총도 좀 쏘고, 그 이후에 중국 애들 보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다가, 이제, 걔네들 어민들한테도, 야, 한국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좀 조심해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외교예요. 어느 국가가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에 들어가면, 뭐, 중국 애들이 어서 오십시오 할것 같습니까? 그렇게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뻔하거든요. 어느 영해를 들어가든, 그냥 사격당하거나 폭 맞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나가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쫓아내지도 않고 뭐 신용만 하고 저는 이제 저기 뭐 필리핀도 중국 어선들 들어오면은 필리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우 걔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아 러시아가 중국 어선이 들어오면요 그냥 포로 싸면 됩니다. 아니면 들이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침몰을 시켜버린대요. 끝까지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차례만 하면은 안 들어오죠. 누가 죽을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죽으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배에 한 열 창만 포도 좀 쏘고 애들도 좀그 저기 좀잠 저기 배 난파 좀 시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서해안 깨끗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어민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야지 국가가 이게 제대로 국민들이 아 국가가 제대로 이게 우리를 보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아무런 이런 조치도 멍청하게 취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조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요즘 한류도 크게 좀 직격탄을 맞아서 언제나 그 제재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또이 세상에 또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제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요. 이게 뭐, 예전에 한류가 동남아권과, 이제 지금 요새 남미 쪽에도 많이 불거든요, 한류가. 뭐, 근데 우리가 무슨 문화를 수출하려고 굳이 애쓰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우리가 애쓴다고 물건이 팔립니까? 사실상. 뭔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면은 보는 거고요. 중국 애들 그렇게, 뭐, 한국이랑 안 해도 보세요. 도깨비 이렇게 얘기하듯이, 걔네들이 뭐 드라마를 한두 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걔네들 다 봐요. 한번 막아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중국 내 우리나라 컨텐츠 나가는 거, 막 재소하는 거죠.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걔네들 보는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보지 마, 아예. 우리 건 아예 손도 대지 마.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 음악은 듣지도 말고, 우리 만든 영상도 보지 말고, 아예 보지 마. 니네가 만든 것만 다 봐. 우리 거 보려면 돈 주고 사서 봐. 아예 세게 나가는 거죠. 근데 개념들이 없어서 뭐 그런 거 저작권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아, 쓰고서 워낙 그 그렇죠. 아니, 걔네가 그렇다고 안할 애들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걔네들이 어디 뭐, 뭐 불법과 탈법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예,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는 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얘기는 하고요. 뭐 처벌할 수 있는 게 발견되면 또 하고요. 뭐 그러는 거죠. 예. 이 캐나다 서부 이 BC주에 19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앤 마코신스키라고 발명가라는데 이게 포브스가 뽑은 이제 30세 미만 그 인물 30명을 전 세계적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BC 대학교 2학년인데 발명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그 사람의 손의 그 열기로 불을 켤수 있는 손전등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밤에 조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제 그 필리핀 친구의 얘기를 듣고 발명을 하게 됐다는데 그리고 이제 휴대폰 배터리를 이제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머그잔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지미 팰런의 이제 투나잇 쇼 같은 데서 출연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키워줘야 되는 영재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또 이런 천재 소녀가 포브스라는 그 정말 뭐 굴지의 잡지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토론토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사 50인이 선정됐는데 뭐다 소개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정말 뭐 모두에게 친숙한 이름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면 1위는 뭐 당연히 저스틴 트뤼도 총리이고요. 왜 토론토에서 가장 영향 토론토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요. 가장 못하는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2위는 뭐 그것도 예상이 가능한 드레이크라고 가수 혹시 아십니까? 근데 저는 본 적은 몇번 있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몰라요. 얼굴은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제니퍼 로페즈 17살 연상인데 둘이 이제 사귀면서 한국 언론에도 많이 좀 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3위는 이제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고요. 4위는 이제 캐슬린 윈 온타리오 수상이고 그리고 19위가 조시 도널슨이라고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3루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32위가 영화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인데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은 여배우죠. 근데 런던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좀 뭐, 토론토에 살고 있어서, 토론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제 런던어고요. 그리고 42위가 세라 폴리, 유명한 또 배우인데, 또 토론토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2017년 올해 관광지 1위로 또 캐나다를 선정했습니다. 이건 뭐 지겹도록 뭐 캐나다는 뭐 이런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데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국제적인 도시와 때묻지 않은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국립공원과 유적지를 갖고 있고요. 캐나다 달러가 약세인 만큼 외국인으로서 방문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캐나다 달러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건국 1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 사업 예산으로 5억 달러가 또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52곳 중 캐나다가 단연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48위로 이제 한국의 부산이 꼽혔다고 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 예, 부산이. 좀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살면서도. 부산, 저는 뭐, 한, 많이 가봤어요. 그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분부식이 발전했죠. 지난 한 5년간. 예. 예, 제가, 부산의 그 발전상을, 그 특히 그 해운대 쪽은 정말 그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고층 건물들이,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죠. 부산에 왔을 때부터 갔었지만은, 제가 이제 가장, 성장해서 가장 많이 다녔던 시기가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해운대 앞바다에는 사실 이제 조선호텔이랑,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고층 건물인 건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카멜리아 오트라는 이제 그런 주상복합 건물, 뭐, 아파트? 뭐,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앞으로에서 거의 병풍처럼 들어섰죠. 예, 지금 현재 당시 집값보다도 한 15년 전보다도 서너 배 이상 오르고, 예,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아니 가격이 아니라 이제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해운대를 조망할 수 있는, 네, 아주 조망권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서울보다는 부산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쓰나미 한번 오면 되게 위험한 거 아,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이제 부산을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이제 뭐 부산이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쓰나미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도시로 제가 꼽는지 1위의 도시죠. 예. 너무 해안에 붙어 해안에 붙어 있어서. 있고, 아시다시피 일본이 어떤 격변적인 그 사태에 돌입하면은, 예, 부산은 거의 잠긴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는 되게 살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거주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LCT라는 또 이제 어두운 면도 많이 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올 2월달에 이제 토론토 다운타운에 H마트가 새 매장을 오픈하는데, 오, 드디어 들어오네요. 런던에서 토론토에 장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자주 안 갑니다만은 영 스트릿에 영하고 블루어에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H마트만 뭐한 여섯 번째 매장이라고 하네요. 많군요, 토론토에. 토론토에만요? 예, 지금 이게 리치모드 힐에 하나 있고요. 아, 그래요? 영 핀치에 있고, 노스욕에 있고, 영 셰퍼드에 있고, 소니 힐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영 블루어 이렇게 열린다는. 영을 따라서 몇 개가 있군요, 보니까. 장을 자주 보러 가십니까, 아, 저는 토론토에? 토론토로는 장 보러 가지를 않습니다. 뭐장볼 일이 없습니다. 토론토에. 그러니까 여기 한국 분들 중에서 굳이 토론토로 나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쪽 부류에는 속하지는 저희도 않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뭐, 다른 볼일로 갈때 그때 마음은 몰라도, 그런데 일부러 가시는 분들, 그냥 뭐 바람 쐬러 가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장을 보러 간다는 그 미명하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토론토를 가고 싶어서, 아울렛 쇼핑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머리도 하고 그 하면서. 중에 그냥 장을 보는 게된 거지. 근데 굳이 장을 보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근데 저는 그건 뭐 믿지 않습니다. 이건 또 저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 방문 후에 이제 돌아올 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만 19세 이상 제외 국민이면요. 사전에 얼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 놓지 않아도 인천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주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그런 거, 한국 자체가 워낙 IT 관련된 기술들이 워낙 뭐잘 이렇게 접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들에. 캐나다가 이제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면에서는. 네네. 이게 캐나다 공항 들어오면 벌써 그 줄이 길게 서 있고, 뭐, 굉장히 네. 불편해요, 정말. 근데 한국은, 출국 심사대 앞에 네. 가면요, 그냥 통과해요. 왜냐면 그 네. 여권 가지고 바로 그 스캔 인식기에다 집어넣고, 예. 지문 하나만 그냥, 그것도 이제 전자 지문이죠? 찍는 거 예. 딱 찍으면요, 바로 문이 열려 나가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하고 좋죠. 네. 이런 거를 캐나다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다른 건다 좋은데, 일처리가 굼뜬 거. 아, 그건 뭐, 정말 뭐, 인체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예, 그건 뭐, 그렇다고 이 일처리가 또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오류도 굉장히 좀 네,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예. 보니까. 뭐,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쉬프트만 그냥 딱 끝내고, 이제 갈 생각, 이제 뭐, 좀 그런 게좀 눈에 띄긴 해요. 제가 볼 관점에서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나태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기 며칠 전에도 뭐 물건 하나 사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사진도 찍고 가구 좀산게 있는데 뭐 보냈거든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기고 사진도 메일로 보내고 했는데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게 특징이죠. 좋게 얘기하면 여유가 있다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예 아니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뭔가 니 적어도 당장 해결 안 되지만 일단 니 메일을 접수했다라든지 뭔가 우리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뭔가 뭐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뭐그 정도는 와야 되는데 여기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잘안 되죠. 뭐 그거 말고도 제가 뭐그 비즈니스 관련돼서 여기 캐나다에서 진행했던 건들도 보면은요. 한국에서 3일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여기는 보통 3달에서 4달 합니다. 한국에서 3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3일 이내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하루면 끝날 일을 여긴 4달, 5달 합니다. 맞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게 보면요. 굉장히 그 태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뭔가 일이 어떻게 됐냐 해서 받아보면요. 이미 처리는 다 됐는데, 그 통보를요, 통보를, 처리기간 2달, 통보하는 데까지 3달, 5달,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기간도 말도 안 되는 기간이고요. 통보하는 기간도 더 말도 안 되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어떤 일이 딱 떨어지면은,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처리 기간이라는 게딱 정해지거든요. 언제까지는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임금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너무. 그쵸,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임금, 여기 일하는 노동 강도로 따지면은, 반을 줘도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딱한 4분의 1만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일하는 것. 또 따지자면은 일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죠. 일안 하고도 적당히 그렇죠, 살수 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오시는데 아, 뭐 답답합니다. 이런 건좀 감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한국의 유명 가수 현아가 옵니다. 아, 토론토에.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뭐 알긴 하는데 뭐 런던에 좋아하진 않아요. 오면 혹시 모르죠. 애들이 좋아할지 런던에 모르니까, 근데. 런던에 와도 뭐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아, 공연 잘하고 돌아가시고요. 아,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토론토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재외 동포들이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한 나흘 만에 5천 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또 왜 반기 안 되는 걸까요? 예 글쎄요 뭐 투표권이 있는 건 좋은데요 투표를 잘해야죠 저는 아, 그래서 그쵸, 예뭐 제가 볼땐 투표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또 올바른 투표를 할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래놓고 또 반기문 찍고 뭐 이런 또그 행동을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권 달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이번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정을 세서 1월 2일 설날에 부모님 댁에 세배를 드리러 다녀왔는데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근데 슬쩍 지나가시는 말씀 딱 한마디 들었어요. 뭐그 길게도 말씀 안 하시고 뭐 하시는데 절망을 느끼고 왔습니다. 뭐. 저는 대충 감은 있었지만 사실 부모님 정치 성향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그 확인 사살을 당하고 왔거든요. 그냥 뭐 멀리 볼게 아니라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가 그러시구나. 뭐 답답하지만 뭐 길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딱 드리고 그건 아니죠. 그 이상 뭐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변하실 것 같지도 않고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이제 뭐 놀랍지도 않고요. 그런 거에 예.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흥분도 하지 않고요. 예, 그냥 예. 왜냐면 저희 부모님 말고도 워낙 뭐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노인들만 찍어서 박근혜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예,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완전히 그 제가 관계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좀 바뀌실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예, 그래요. 뭐, 예, 뭐,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냥, 답답합니다. 그런 예. 나라가 될 뿐이죠, 그냥. 예. 뭐, 예,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저기, 지금은 캐나다 시민이시니까 네, 답답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문제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 국적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제가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죠. 좀 설날에 다 좋았는데 이제 좀 오게 티처럼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런던에서 좀 작은 소식들 두 가지 정리해서 소개 드리면서 2부 좀 마쳤으면 하는데 런던 프리 프레스 이제 지역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된 훈훈한 미담이 있습니다. 이제 사우스데이라고 이제 아델라이드 그 코너에 티몰튼이 있는데요. 티몰튼이라고 하면 이제 캐나다 국민 커피숍이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 아시다시피 줄을 엄청 많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그렇죠. 아침 뭐 출근 때라고 하지만 출근 시간 지나도 줄이 꽤 많이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차가 먼저 가라고 양보를 했답니다. 다른 그 운전자한테.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하고 자기 차례가 돼서 주문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양보를 받은 앞차가 계산을 다 하고 갔대요. 뒷사람이 뭘 사든 간에 자기가 계산하겠다 하면서 돈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티몰튼이 가격이 굉장히 싸요. 뭐 도넛이나 그렇죠. 커피나 뭐 그렇죠.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이 그토록 이제 자랑하고 강조하는 그렇죠. 정의죠. 이게 별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 런던 시민들의 이제 좀 적많고 소박한 면을 좀볼수 있는 미담이 아닌가 싶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되게 제가 그렇죠. 양보했는데 그냥 좀 크게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저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누가 양보를 하면 커피 한 잔, 뭐 도넛 뭐몇 개, 몇 불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양보를 받음으로써 그 고마운 마음을 여기는 워낙 양보가 일상화가 뭐 생활화가 돼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감사함의 표시로 한 1, 2불 정도 그 표시를 하면 나도 돈 얼마 안 들이고 내 기분도 좋고 그쵸. 또 양보해 준 사람한테 고마움도 표시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전참 굉장히 훈훈해서 소개를 좀 드렸으면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런던에서 로또 649에서 당첨자 100만 나왔습니까? 달러 100만 달러가 위너가 아니라 나왔다고 합니다. 1000만 달러 아닙니까? 그거는 그 맥스나 뭐 이런 거 아, 그런 아닐까요? 이제 거였습니까? 649은 1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개 부럽습니다. 예. 아, 로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저희 로또 3장 그 당첨된 그 저기 저걸 확인했었는데 다안 됐어요. 예, 뭐 하나의 오붓이 카드요. 예, 그걸 왜 했냐면 저희가 무슨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어떤 그 편의점에 갔었는데 한국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기도 좀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뭐 물건을 또 필요한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로또를 사자. 그래서 그걸 이제 3장을 샀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고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니네 이름으로 그냥 아빠가 사고 대신 니네 당첨이 되면 니네들 뭐 줄게 각자 이름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샀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 예, 한 번도 여기 와서 사본 일이 없었거든요. 궁금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려 있었냐면 이게 두 번이 2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6천만 불이 됐습니다. 예, 6천만 불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6, 9, 14, 540억이 지금 이제 그 2월 이제 누적돼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회차에 그게 이제 좀 커졌는데 뭔가 또 보너스가 있대요. 그래서 보너스 금액이 그 4천만 불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억 불이더라고요. 천억 원이네요. 예, 이거 뭐 9천억 원이죠. 예, 9천억 원짜리가 된대요. 그래서 더욱 솔깃해서 했는데 뭐 역시나 다를까 뭐뭐 5불짜리도 안 돼. 그 원본도 하나 안, 못 건졌습니다. 예, 프린스 불도 못 건지고 그냥 다 날렸는데 뭐 그것 그래서 당첨이 누가 됐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쪼개서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독식을 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로또나 이런 거 한국보다 유난히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냥 당첨자가 안 나와서 계속 2월이 돼서 이건희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누적 상금이 한번 걸려보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쵸, 진짜 그쵸, 그쵸. 역전이 아니죠, 이거는. 세계 최고 거부 몇명제 손가락 안에 단숨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누적된 한번 보자. 그래서 그게 뭐 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막 빌 게이츠의 부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게 가능할까요, 상금이. 진짜? 저는 그냥 가끔 해보고 싶다는 건 매주 한 10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 당첨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살수 그것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할까? 뭐, 보나마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되게 기분이 좀 들뜬, 그냥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그죠. 거지. 뭐, 당첨될 걸 기대하고 한다기보다도. 근데 아내가 반대래요. 그냥 그건 좀 아니다. 로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사행성 좀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캐나다에서 할 때도 스포츠 토토랑 비슷한 얘기 이런 거그 누가 이기고 지는 얘기 이런 거는 좀 재미삼아서 했거든요. 진짜 돈을 한 5불 정도밖에 안 걸고 팀 3개를 고르는데 지는 팀들만 고르는 거예요. 많이 고르면 안 되겠지만, 세팀 정도, 그날따라 또 지는 팀들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세 그쵸. 팀 정도가. 그런 적이 몇번 있어요. 5분 걸, 5불 걸면 한 3,400불. 오. 또, 탄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런 건. 그래서, 이번 로또 얘기 들으면서, 아니, 뭐, 일주일에 10불 정도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그게 또 하나의 행복이 될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런던 소식,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